할렐루야. 아멘. 네, 새벽 예배가 나날이 네,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새벽 예배가 가득 차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 교인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새벽 예배는 무조건 나가는 예배 그냥 아주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서 법적인 제재까지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마도 다니엘의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접적인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대놓고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을 대적하고 있고 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 은혜와 지혜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강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동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나마 남았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애워쌈으로써 그들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고 동시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성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취하려 하였습니다. 2절 말씀,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를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전쟁의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굉장히 짧게 그냥 포위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전쟁이 끝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그들이 행한 불순종 그리고 죄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진 유다의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들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에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일부를 가져갔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을 섬길 이제 소년들을 뽑아갔는데 그 기준이 보면 몸에 흠이 없고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왕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왕족의 특징이었고 제사장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기준 자체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소년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을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결국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나타내는 이름들로 싹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아벳느고는 느보를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름까지 바꾸고 우리를 총두리째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그것도 어린 소년이 감히 왕이 내려주는 귀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음식도 아니고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이제는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돈을 섬겨라, 쾌락을 섬겨라, 지식을 섬겨라, 요즘에 심지어 기술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은 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전할 수 없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왕의 음식, 즉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을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설령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이 자리에서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육체적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로 물들고 또한 동성애로 물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한 번 자녀들을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일주일 내내 보내고 거기에다가 과외도 하고 학원도 보내는데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보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말씀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인풋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데 어떻게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14살 혹은 16살 그 정도로 봅니다. 중학생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린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했던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한 결단을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다니엘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는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며 점점 더 악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기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세상 가운데 돌아서서 이 약한 세상의 물결을 막아서고 거스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영어 예배 찬양팀 말씀을 전하는 또 박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너무나 중요한 또 모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 뜻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